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은행 삼촌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고 남편. 예, 고마워. 그래서 어, 그쪽은 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배울까 그냥 줄까? 아니 앞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좋은 할아버지 좋은 자로. 안 되어도 돼? 예. 엄마 할아버지 봐봐. 한번 봐봐. 할아버지 머리. 시작. 짜잔. 잘 먹어있다. 머리 색깔. 어 제일 뭔데 이거는? 이거 음료수. 어 그 비타민. 여기는 하다 마셨어요? 뭐야? 도천에 그거 내가 너한테 가져왔다. 저전등 뭔데 뭐? 나는 뭐, 풀어봐. 자, 지금 와가지고 이거, 밥도 안 먹고 와서 내가 우유를 단잔 한잔 마셔 괜찮아. 네. 맛이에요. 다들 아버지 그거 풀어오셨어요? 네 풀었어요. 아 잘했네. 아 제일 크지 말고. 아 풀어왔구나. 어디를 가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건 비번은 이제 없죠? 나도 물 좀 먹고. 아,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아, 뭐, 그래. 네. 맛있잖아. 아, 잘 어디 가요? 아, 만약에 중국 가고 싶으면 중국 꼬! 아, 그럼 꼬! 아이스 꼬! 이러면 좀 맛있으면 중국으로 떠나요. 와, 신기한 방법을 참. 중국으로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시간 갈게요. 일본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스시가 있는데 한국에서 왔을 거다. 내가 처음 왔을 거다. 초과자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가면은 장수인 내게서 소스를 너무 진하게 넣고 냉장고를 넣고 냉장고를 그냥 베스트메이크 있는데 그 집에서 그러면 초콜릿 먹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미련하고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던 그래가 지금 그치 맛이 없잖아요 그가 지금 야다니까 지금 한국 사람은 뭐 무식하다고? 네, 무식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예의 없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일본에서 10대 음식점으로 추천받은 집인데 한국 사람 자 그래가 지금 뭐 인터넷에 막 뜨고 지금 이렇게 수현아 여기 앉아 좋은 자리요 내가 좋은 자리 뭐 할 수 있겠는데 의자도 사야 되겠다 방에 의자는 들어가야 돼 의자 아 이거는 나중에 내가 우리 삼촌한테 빌려주려고 네. 야, 한번 읽어보시라고. 난 지금 우리 큰아들이 저 가져가서 보고 있어. 아. 저때 왔을 때. 저 하여튼 좋은 데다, 이거 안 먹으니까. 원하는 나라를 이름을 알아? 나중에 얘기해. 아이투보라 하면 맛있는 거기를 떠나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우리 게임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가방 벗어나. 그럼 뭐 들으셨어요? 예. 아, 확실히 지금의 지금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 뒤에 편하게 두세요. 우리 게임 하는데요. 아버지는 나비 타고 고는 무조건 서로 올립니다. 고. 연습! 아버지는 나기 타고 고는 무조건 손 올리는 거 네. 우리 한번 할게 따라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아니 하도 안 하고 나도 내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기 타고 밤에 가시고 할머니. 노래를 빨리 해야 돼, 속담. 젊고 머리 좋으니까 잘하고. 빨리 한번 해보려고. 빨리 해보려고. 빨리 할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나 빨리빨리 해. 누가 틀리나 보기다. 니가 3대 니가 틀리나 봐. 3대 틀리나 봐라. 시작. 저희 오늘 처음 오셔서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마이크. 아, 우리가 마이크. 우리가 들은 게 너무 기대가 돼서. 마이크 멋지다. 아, 마이크 됐어. 너무 과하게 저를 좀 보기 같은데. 난 사실만 말해. 사실 아니면 말하네. 자, 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진실 게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나이는 이제 26살이고요. 지금 저희 회사 단원의 앞에 반도 유가 4차 살고 있고 제가 계속 이제 김해에 살다가 이제 이사 온 지 한 2년 됐거든요. 아, 2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에 부산은행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그냥 뭐 그게 이상입니다. 예. 나도 소리 해? 사람이 이름? 저 강석훈입니다. 이름도 멋져요. 이름도 멋져요. 지혜는 뭐라고 소개할래? 아, 해서 한번 해봐. 그죠? 마이크 대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혜이고 진산초등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작년 1반 8번 박지혜예요. 그러면 책 읽는 거죠, 책. 이게 하면 안 되지. 주 특기는 주먹기와 밥 먹기, 밥 먹기, 피아노 치기 등등입니다. 저는 이제 네. 한 번씩 봐서 네. 얼굴을 이렇게 아시고 여기는 또 포스 나도 다시 오셨을 때 한 번 꼭 뵀습니다. 저요? 안 본 사람 몇 개인데 다 봤어요. 얘만 처음 봤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늘 보다가 한 번씩 보다가 이렇게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게임은 삼촌은 한 대 때리려 했는데 못 때리는 거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혼발이 그러면 때리지 말고 두드리지. 아,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은 에러 본 걸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 아, 시작. 이거는 다 우리가 찬송과 다 아는 거라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이게 오늘 모임이 어떤 모임이신지 대강 들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내놓고 드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속에서 어떻게 또 지냈는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지난 한 주간도 지난주 요번주 오시면서 얘기 나눌 게 있으면 나눠보실까요? 오늘 이제 홍유정 씨가 네. 같이 오려고 했거든요. 네. 오려고 했는데 자기 신랑이 지금 공항에서 갑자기 간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겠다고 하고 문예림이는 지금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오랜만 알바하고 내년 또 다시 복학이라고 공부할 생각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뭐 자기 집안에 계셔가지고 오늘 뭐 다음 주에 오겠다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 나쁜 건 있어요.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가 지금 부질러졌어요. 진짜요? 오늘 얼마나 잘 잡수었길래 이 몸이 이래 뿌리가 이래 두 개가 있고 이래 있는데 하나가 탁 빠졌어요. 뭐 딱딱 하나 씹으셨구만. 그래가 예 지난주에 이제 점심시간도 잘 먹었고 저녁에도 잘 먹고 이러면서 음식을 좀 그랬던 거 그래가지고 도잔치에? 말고요 그 결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이제 돌잔치는 얼마 안 먹었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두 군데 다 참고하세요 두 군데 다 참고하세요 저는요 끝났어요? 저는 은행에 이제 삼촌 오기 전에도 다른 총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그 총각도 내가, 아, 삼촌아, 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 나이 몇 살 안 되거든요? 말씀 다 쓰세요. 이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삼촌은 오고 나서, 사람이 부침성이 있다라고 할까? 삼촌이 부침성이 있어요. 부침성이 있다 했다. 부침성이 있고 아주 바른 사나이.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삼촌은 아들처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때 그런 소리인데 결혼할 때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고. 내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이렇게 안 보면 어찌 안 하나 하고 내가 은행을 걱정을 하시고 혹시라도 뭐 내가 모르게 그런 일은 없어 삼촌이 말했거든 그지? 항상 미리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절대 없고 이제 내가 이하로 갔을 때 삼촌이 뭐 그 점장님하고 출장을 같이 따라간다거나 그럼 내가 모르지 그렇지 그럴 때는 내가 삼촌이 어디 갔나 하고 내가 은행을 꼭 한 번씩 해보지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삼촌이라서 감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항상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꼭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삼촌 친구 목사님 아들도 있다 그랬잖아.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렇대. 잘 알겠네. 삼촌 친구분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계시다. 아버지 목사님 친구가 삼촌하고 친구. 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아, 저는 내가 한종숙 얘기했잖아, 몸이 안 좋다고. 근데 어저께 내가 오라 해서 우리 집에 왔어. 와가지고, 우리 온 목사님이야, 온 성도들이 놀래, 진짜로 열심히 기도한 거야. 네, 건강 꼭, 건강하고, 그럴 거라면서 이제, 내일도 내가 오라고, 그래 했거든, 우리 집에 이제. 자고가 했어 내가. 그래 좋친 언니가 온 날 정승이 있을 때. 우리 집 자고가다 저녁 먹고 낮에 왔거든. 저녁 먹고 자고가 정식 먹고 왔어. 저녁 먹고 자고가다 전에도 잤어르지 정식이는. 그러니까 아, 집에 간다면서 또 자기 집도 편하지 못해 그렇게 뭐 약도 먹어야 되고 그 집에를 갔어. 그래 내일 꼭 와. 우리 놈이 얼마나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일 오고 또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두 분 그 내일 오신다 했고 그래서 난 없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많이 나아졌어요. 어때요? 그래 내가 음식 내가 항상 내가 말했거든 맨 처음에도 반찬을 넣지 말고 밥만 네. 50번, 70번, 꼭꼭 100번 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반찬 같이 먹었지. 그럼 후딱 넘어가지. 반찬은 후딱 넘어가거든. 밥만 씹으면 30분, 50분 금방 씹어져. 씹어보면, 내가 세보면은. 그래, 네가 진짜 그래서 밥만 씹고 진짜 그래 씹어주더라. 그런 거야. 위를 다 잘라내니까 꼭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숟가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네. 젓가락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럼 숟가락을 한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이야기고 젓가락으로 사용한다는 건 양이 작게 먹는다는 이야기고 네. 작게 드시면서 씹어가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네. 꼭 할 때는 반찬 입에 넣지 말고 밥만 씹고 반찬을 그냥 먹은 다음에 따로 먹어라. 따로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소식으로 하되 하루에 다섯, 여섯 개씩 드셔도 괜찮아요. 3년만 잘 하면은 100% 그대로 딱. 나는 건강검진하러 갔다 발견해서 이제 초기에 바로 생 거예요. 그리고 삼성병원 가서. 방금 이렇게 땡!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요. 양산대 병원 입구에다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나! 어느 사람마다 설명할 수 있게.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어저께 와서 내 음식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골고루 더 먹나 어쩌래? 그러니까 몇 가루씩 더 먹는 깜짝 놀랐거든. 그걸 먹지 마라, 내가. 그래, 그걸 소화가. 그 몇 가루면 안 좋잖아. 아, 몇 가루씩 그걸 먹지 마라. 난 그런 것도 먹거든. 아직까지 먹지 마라. 그런 거 먹지 마라. 하여튼 밥만 먹으라 밥만. 아니 한 일 밥도. 그때 내가 죽을 끓여갖고 죽을 이제 먹기 싫다더라. 내가 철밥을 해가지고 왔거든. 내가 우유 사가지고 철밥하고. 잘 철밥을 해주니라. 또 된장국도 끓여가고 이랬거든. 그래 이제 그러면 뭐 몇값이 먹지 말 밥만 먹어라. 내가 이제. 밥은 안 줘. 나하고 돈 가지고 그래. 그 생각날 때마다 그 테스트를 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기도해주니다. 목사님은 없습니다. 아, 취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3초입니다. 아, 어서 해. 빨리 해. 1초. 2초. 아,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더 친하게 지내서 좋고 고양이 눈이 많이 좋아져서 좋아요. 목사님과는 날라갔다며. 고양이 눈이 좋아졌다고? 네, 근데 왠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여요. 어떤 거 보여요? 그러면 근처 어디 지붕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그때 탈출했을 때 그 똥이 안 말랐어. 저는 또 오늘 우연찮게 한 또 젊은이를 만나서 이제 그 삼성 서비스 센터 앞에서 나도 모르는 길을 나한테 묻길래 그래서 쉽게 혹시 저 범어 쪽에 신도시 쪽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어우 사신대요. 그래서 아 내가 글로 가야 되고 나도 이게 처음 길이 소행이고 그 누가 태워줘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갈 줄은 모른다고 내가 택시를 부를 텐데 선생님은 내가 이름을 모르니까 선생님은 돈을 내지 말고 내가 낼게 내 한마디만 들어주면 된다고 그게 뭐예요? 연세 드셨어? 아니요 대학생 대학생인데 이제 그가 이제 일에 잠깐 오는 사이에 들어보니까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 그냥 간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간 게 몇 년을 따라다녔고 지금은 이제 여기 이사 오면서 못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아직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음의 제시를 하고 제 전화번호랑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카톡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카톡을 보여주고 꼭 연락을 좀 해달라. 그리고 우연은 없다. 우리가 그냥 젊은이나 나이가 적다나 많거나 스쳐가는 인연 속에는 분명히 당신도 선생님도 교회를 다녔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예수의 복음이 당신한테 있을 거다. 근데 정말 이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 교회를 가거나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면 나한테 꼭 전화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그 딸랑 거기서 아니 여기서 차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어디 있는지 차는 많은데 버스 지나가는 거는 모르겠고 그 택시가 한 번씩 오고 이러니까 아 나는 이제 버스는 오늘 다 갔구나 시간은 다 돼가고 직관을 한번 가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걔가 뭐 하니 그런데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났어요. 아니요 시간 지났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잖아. 응? 지난주에 했잖아.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파란 맞춰 지난주에 구원의 길 했었어요. 네, 하세요. 제가 파란을 맞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요. 참 자유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의 겉모습은 예, 자기가 꾸민 대로 살아가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머리를 옆으로 하면 옆으로 바람 날린 것처럼 잘 꾸미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겉모습은 잘 치장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유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있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그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들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참 평화를 갖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는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에 어떤 방법을 찾느냐 하면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됩니다. 선행과 도덕을 쌓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신만을 굳게 믿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셨는데요. 이 단번에 깨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 목사님 아니 그거 왜 이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니까 단번에 안 나와가지고 다시 또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답하실까봐 조마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본인이 죽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누리며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영혼이 해방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요.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역이 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주님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약속은 절대로 이행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탓하고 자기의 뱉은 약속을 절대로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그 소근 삼촌한테 너무 고맙고 또 이 삼촌한테 오늘 계기로 해서 예수를 또 알아가는 이런 계기들이 돼서 늘 매주마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볼 수 있게 우리 교회에도 이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아마 그 청년보다 1등으로 또 잘생겨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 아, 두 명이네. 그래서 성훈 삼촌이 더 잘생긴 거야. 제일 잘생긴 분이네. 너무 감사하고 매주 한 분씩 이렇게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기도나 또 부탁할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그 공주생의 어머니하고 남편이 지금 태국까지 와가 있거든요. 태국까지 오셨어요? 태국에 수용소에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라오스를 해가 라오스에서 이제 태국까지 와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앞으로 한 3개월간 거기에서 이제 배워받으면서 거기에는 북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에서 3개월 있다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또 3개월간 한국말 또 한국이나 이제 북한 사람들 이게 습성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통편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도시로 오게 되는데 내년 한 3월이나 4월달 정도 되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남 쪽에는 지금 창호는 다 차가지고 창호는 안 받아줘요. 지금 양산은 받아줍니다. 그럼 양산에 오면은 양산에 주고 한 채 주고 자기 어머니는 월 90만 원 받고 돈도 많이 들어 90만 원 남동생은 5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세 이상은 정부에서 90만 원 줍니다. 다 달려요? 예. 그리고 의료 혜택은 100%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은 이제 배급을 받고 태국에 생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사히 잘 끝나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뉴스도 봤겠지만은 양강도 앞에가 요번에 그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국경 수비대가 몇백 명이 쓰러졌고 또한 지금 그랬는데 저 정권이 단지 지금 교량 공사하고 자기들 우상화 그것만 자기 복원을 먼저 시키고 농사 일고 전부 엉망입니다. 농도 지금 꼬리탕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신년 대란이 지금 온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그래서 그 동생들 형제가 둘이가 지금 있는데 이 형제 둘이도 북한에 남은 형제가 여덟 가족입니다. 여덟 가족이 올해 안에 지금 탈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라 아니 우리 여기 이상 목사님이나 이렇게 좀 연계되고 오시도록 기도를 좀 우리 그리스도로 교회가 오게 되면 큰 돈이 안 됩니다. 앞에 지금 엄마하고 남동생은 브로커라고 오다 보니까 1,000만원씩 들어가 와가지고도 안 돼가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경비가 또 150만원 또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 연결 좀 돼가지고 기독교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쪽으로 그런 기도 부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갔을 때 예. 교회로 갔는데요. 그런데 예.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 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 활동을 전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숨어 들어가서 예. 사정을 얘기해 주면 교회가 지켜준다고 그 사람들 중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 교회들 물론 조선족 교회인데 그렇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라 아, 그리고 중국 교회로 가도 다 연결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도와준다고 전부 다 최소한 식량 하고 이제 안도 지금 안전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신랑이 공항부 이제 직원이라 그럼 여기 말하는 경찰이라 신랑이 이제 제부가 신랑이라 경찰인데 제부가 신랑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부가 신랑이다 동생의 남편이니까 제부잖아 그러니까 어. 제부가 경찰인 거지 그러니까 제부가 경찰이라 말을 이상하겠다고요 말고 제부가 경찰이라 예, 예. 그랬는데 이 사람도 탈북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붙였어요 아. 그래서 올해 안으로 탈북을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공유제인은 육군 중위로 우리 얘기를 막 육군 중위로 그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12년간 장교로 생활을 하다가 탈북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울놓고 또 기도 좀 해주시고 네. 애들의 안전과 그들 넘어오시는 네. 이런 것들이 요 책을 이제 요 삼촌한테 빌려드리는 겁니다. 책 내용이 뭐냐 하면 이상 목사님이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간다든지 해가지고 가정들이에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그 해고를 해주신 거죠. 그쵸. 네. 다른 해고를. 그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 북한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막 먼 뒷날 꿈이지만은 북한에도 우리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여튼 이 책을 보시면 진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 이 성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처음 보면 쉽게 잘 넘어가요. 아주 잘 넘어가요. 예,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책을 보고. 나도 저 금방 다 봤어. 나도 하루 만에 다 봤어요. 나는 하루에 다 봤어요. 기도. 네. 아까 뭐 말씀하실 때 북한에서 누가 뭐 탈북 계획 네. 예정이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연락되는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 하면 북 제가 중국에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탈북해가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여기서 중국 돈으로 한전을 내가 보내줘요. 보내주면은 이 사람이 자기 휴대폰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 중국 사람은 북한에 왕래하기 쉬워요. 무비자로 가. 그게 나. 그래서 가가지고 만약에 동생이잖아요. 휴대폰 해가지고 전화해가. 나 놀래서 북한에서 한국하고 전화 통화가 돼. 너무 놀래서. 나도 통화하지. 나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한테로 근데 이쪽에 브로커지 그렇지.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북한에 가가 자기 휴대폰을 동생하고 통화시키기 위해 그 돈을 받는 거라 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사람이 북한으로 통화를 근데 몰랐는데 야,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을 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또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매달 100만원씩 보냈거든 네.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통해가 가는데 100만원이면 20만원 수수료 떼는 사람이 있고 30만원 수수료 떼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에 그러면 100만원을 자기 어머니 손에 쥐려 하면 그게 전부 중국 돈으로 한전에가 가는 거예요. 10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은 조언을 시키고 그렇구나. 그렇지. 20, 30만 원씩 떼니까. 그 사람 부자 될 거야. 그럼 그 사람 좀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20, 30만 원 떼는 게 북한의 공안부에 들어가면서 아마 좀 찔러주고 이래야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홍유정 씨가 자기 엄마한테 돈을 100만 원씩 보내는데 그 돈이 나 어떻게 갈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 그래서 물었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분 만났을 때 어떻게 돈을 엄마가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브로커를 통해서 봤네. 예. 중국에다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이 또 북한에 가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돈을 전했다 하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럼 중국 사람 전화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 전화기하고 통화를 내가 내 돈 받았다. 그래 얼마 받았다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냥 줬다 하면 진짜 줬나 안 줬나. 그렇잖아. 그거 보고 너무 나도 놀랐어. 북한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너무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렇게 오고 똑같은 사람이 다 오고. 지금 대사관들이 막 넘어오잖아. 그래 말이에요. 러시아 대사관, 지금 영국 대사관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있어. 그러고 수학 아카데미 하던 학생 18살을 하시니까 지난달 24일날 한국으로 왔고 그 아버지는 북한에서 수학 교수인데 머리가 영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자기가 희생했고 전교하다가 왔다 여기 오는 분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날 되고 아버지가 같이 오셔서 섰는 줄 알았구나. 맛이 들으면 강원도 맛이에요. 나이 때? 48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요번 10월 20일 날 양산역 앞에 웨딩샵에서 식으로 올렸어요. 아, 아직 안 했네요. 결혼식을. 10월 20일. 15,000원 사람이? 네, 15,000원 사람이. 회사에 그분이 부하 직원이에요, 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제 일하시다가 알게 돼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중국에 탈북을 해가 와가 조선족 사람하고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가 애가 지금 12살입니다. 옛날에 북한이 지금보다도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50년대에 북한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북한이 남한에 홍수 졌을 때 원조를 보냈어요. 그런데 60년대부터 북한이 완전 차이가 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완전 원조가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우리 한국에서 이제 도로 이제 북한에다 원조를 보냈죠. 더 기도. 그러면 홍유정 씨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 상세히 이 가정들을 하나님 더 잘 아시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고 또 오늘 그 배가 고파서 할 것에 더 빨리 좀 왜냐면 다른 건 좀 해먹고 기도해 주시면 아무리 하겠어요. 누가 들었네? 예. 우리 같이 따라 기도할 테니까 가서 안경을 껴야 되겠네.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